아이가 아직 아이였을 때 그 아이는 양팔을 드리우고 걸었다. 그 아이는 시내가 강이면, 그리고 강이 큰 강이면 했고, 또 물량동에는 바다였으면 하고 바랬다. 아이가 아이였을 때 그 아이는 자신이 아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만물이 자신에게 생기를 주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 아이가 아직 아이였을 때 아무런 생각도 습관도 없었다. 가끔은 재단사의 걸상에 앉았다가 가게를 뛰쳐나가곤 했다. 그리고 머리에 가마가 하나 있어서 얼굴 사진을 찍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되던가요? 피터 헌트 케이시 유년의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가끔씩 아주 답답할 때, 세상이 보기 싫어질 때, 모든 것이 흐릿흐릿해 보일 때, 그때 이 맑은 아이의 눈동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시를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첫 곡 띄워드립니다. Als das Kind Kind war, ging es mit hängenden Armen, wollte der Bach sei ein Fluss, der Fluss sei ein Strom und diese Pfütze das Meer. Als das Kind Kind war, wusste es nicht, dass es Kind war. Alles war ihm beseelt und alle Seelen waren eins. Als das Kind Kind war, hatte es von nichts eine Meinung, hatte keine Gewohnheit, saß oft im Schneidersitz, lief aus dem Stand, hatte einen Wirbel im Haar und machte kein Gesicht beim Fotografieren.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중에서 피터 한트케의 시, 유년의 노래, 그리고 베를린의 하늘로 FM 영화 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봤냐고요? 경주 내남면의 김인철 씨. 이 영화만 생각하면요. 겨울이 딱 떠오르네요. 그리고 겨울 중에서도 아주 기분 좋은 느낌들이 떠올라요. 이렇게 하고 불었을 때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그리고 손을 비비는 그 따뜻한 느낌, 커피 한 잔. 갑자기 여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든데요. 확실히 계절이 참 뭔지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서늘해지니까 여러분의 엽서에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철 씨는 변함없이 아주 노란색 낯익은 정감 있는 편지지에 글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황소만한 개구리를 본 적이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셨는데요. 아, 고양이만한 개구리네요. 그러니까 황소 개구리라고 해가지고 울음소리가 엄청난 수입 개구리를 수입을 해서 양식용으로 동네에서 키운다고 했는데요. 너무나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잠도 못 잘 지경이라고요. 신토부리가 정말이라는 얘기를 하셨네요. 우리 개구리들의 보금자리를 이 황소 개구리가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죄 없는 청개구리, 풀개구리, 연목개구리, 개울개구리 모두 모두 힘내라는 말을 편지지 마지막에 적어주셨습니다. 글쎄요, 고양이만한 개구리하면 굉장히 끔찍할 것 같네요. 여튼 김인철 씨, 베를린 천사의 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곡 역시 신청곡으로 골라봤어요. 하이텔로 한창태 씨가 신청하셨는데요. 쉐브로의 우산을 기타 연주로 듣고 싶다고 하셨죠? 클로드 치아리의 기타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커다란 그 가로등에 찾습니다라고 어떤 그 푯말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분실물, 개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딱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영화 에이스 벤츄라 중에서 로버트 존의 노래 The Lion Sleeps Tonight 띄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를 분실물의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참 그 강아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뭐 실종된 자, 뭐 실종 개, 요크셔 뭐 이 정도면 그 개 탐정으로 부를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주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로 할리우드 박스오피스에서 성공을 거둔 영화였죠. 에이스 벤츄라. 여기서 잃어버린 동물을 찾아주는 동물 탐정 짐 캐리가 희한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왔었어요. 그 짐 캐리가 또다시 희한한 역을 맡아서 영화 팬들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마스크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짐 캐리는 착한 성격 때문에 항상 당하고만 사는 어리숙한 은행원 스탠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고대 유물인 저주받은 미녀의 마스크를 손에 넣게 돼요. 그러면서 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 마스크를 쓰기만 하면 온순했던 스탠리가 초인적인 힘을 가진 불사신으로 변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낮에는 별 볼 일이 없지만 밤만 되면 마스크를 쓰고 스탠리는 자신이 항상 꿈꿔오던 일들을 하나둘 통쾌하게 해치우게 됩니다. 평소에 그를 괴롭히던 악당들을 골탕 먹이고요. 짝사랑하던 여인 티나 앞에도 당당하게 나서죠. 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힘을 빌어서 그는 이제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에 낮 시간에도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마스크가 악당의 손에 들어가고 마는데요. 이제 스탠리는 마스크의 힘이 아니라 당당하게 혼자 씁니다. 그래서 용기를 갖고 악당들과 대추격전을 벌이게 되죠. 자, 이 영화 마스크는 닉 트레이스처럼 그 인기 만화를 영화로 옮긴 것인데요. 그 만화 속의 세계를 스크린에 완벽하게 옮겨놓는 데 성공한 영화입니다. 그것은 조지 루카스의 ILM의 특수효과 그리고 드라큘라로 아카데미 특수분장상을 수상한 그레그 캐눔 덕분이죠. 자, 그 한 예를 들어본다면요. 아마 광고나 포스터를 통해서 이미 보셨을 텐데 사람의 목이 아주 길쭉하게 길어지고요. 또 만화 같은 것을 보면 예쁜 여자를 보면 남자들의 눈이 띠용하면서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혀가 마치 카펫처럼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말이 특수분장이지 마스크를 이용한 특수분장 배우들로서는 아주 고역이랍니다. 그 가면이 고무의 일종인 라텍스로 모형을 뜬 건데요. 그냥 그것을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면 쓴 표가 안 나도록 전체적으로 화장을 다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분장 시간만 4시간. 그리고 나서는 12kW짜리 조명기구가 내뿜는 그 뜨거운 열기 아래서 마스크를 쓴 채 연기를 해야 하니 배우들로서는 죽을 노릇이죠. 이 영화가 만약에 성공한다면 아마도 짐 캐리. 그 고생을 한 짐 캐리의 공이 제일 크겠죠. 게다가 짐 캐리는 이 영화에서 노래까지 부릅니다. 경찰에 포위됐을 때 흘러나오는 노래 바로 큐반 피트라는 곡인데요. 큐바인 피트라는 뜻이겠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I'm the king of the rumba beat. When I play the maracas, I go chick, chicky, boom, chick, chicky, boom. Yes, sir, I'm Cuban feet. I'm the craze on my naked street. When I thunder dance, everything goes chick, chicky, boom, chick, chicky, boom. The senoritas, they sing and how they swing with their romero. It's very nice. So well, I'm fine. And when they're dancing, they bring a happy ring to that arquero. Sing it on song. He's a really modest guy, although he's the hottest guy in Havana, in Havana. See, senorita, I know that you would like a chicky boom chick. It's very nice, so full of spice. Please, the hand on your hip, and if you will just give me your hand, that we shall try, just you and I. If you like to be... Shut up and help me down. All right. And I'll teach you to chick-chicky-boom, chick-chicky-boom, chick-chicky-boom. 저는 영화와 음악과 만화를 좋아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입니다 하면서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박지혜 양이 편지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렇다면 이 곡 아주 재밌게 들으셨겠네요. 그리고 영화도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영화 마스크 중에서 큐반 피트, 바로 주인공인 짐 캐리가 직접 불렀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이 마스크 외에도 이번 주에 극장에서 선보이는 영화는 몇 편 됩니다. 우선 우리 영화가 한 편이 선보이는데요. 접시꽃 당신, 안개 기둥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여성 영화의 선구적인 감독으로 인정받은 감독이죠. 박철수 감독. 아주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내놨는데요. 조성기 씨의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인 우리 시대의 사랑을 영화로 옮긴 같은 제목의 영화입니다. 사도세자를 테마로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연출가인 나, 그리고 이 나를 둘러싼 세 여자를 통해서 오늘날의 성의식을 조망하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의 영화는 이태리의 루게로 데오다토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터치의 홀로코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아주 끔찍한 영화라고 하는데요. 아마존의 오지를 촬영하러 간 촬영팀이 실종되니까 수색대가 파견되는데요. 이때 수색대가 발견한 것은 참혹하게 죽은 촬영팀과 그 기록 필름이었습니다. 즉 그 기록 필름이 바로 이 영화의 내용인데요. 식량이 바닥난 촬영팀은 인근 식인종 마을에 침입해서 마을 전체를 유린합니다. 그러자 곧 식인종들의 복수가 시작되는데요. 이 복수가 시작되면서 촬영팀은 하나둘 처참하게 살해되죠. 이 식인종들과 촬영팀 간의 쇼킹하고 피로 얼룩진 복수전이 계속되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일을 마친 촬영팀은 계속해서 그 장면들을 필름에 남깁니다. 그 하나씩 둘씩 살해되면서도 남은 사람들은 영화를 찍은 거죠. 끔찍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이태리 영화에서는 이런 잔혹 다큐멘터리 영상의 전통이 뿌리 깊은데 그 뿌리는 몬도가네를 만든 야코페티에게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코페티의 경우는 좀 그 의도가 달랐죠. 인간의 잔인함을 고발함으로써 인간성 회복을 부르짖고자 했는데 이런 전통은 사라지고 이제는 거친 오락성만 남아버린 것이 아닌가 좀 씁쓸하네요. 자, 몬도가네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무어. FM 영화음악이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앞으로도 죽도록 사랑할 것이므로 주의하십시오. 이런 협박인가요? 경고인가요? 서울 중랑구 상봉이동의 박혜정 씨가 이런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공갈이라면 많이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더욱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모어 잘 들으셨어요. 영화 몬도가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감독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요즘에 비디오로도 많이 나와있는 그 영화를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라든지 하이힐을 만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을 떠오르실 텐데요. 페드로 알모도바르 이전의 스페인의 대표 주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카를로스 사우라. 자, 그의 최신작이 곧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은 우리나라에서는 카르멘으로 알려진 감독이지요. 네, 그의 신작은 서커스에서 사경 묘기를 하는 여인 안나와 신문사 기자인 마르코 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또는 사랑을 넘어선 배신 혹은 그 뒷얘기를 그린 안나 이야기입니다. 참 여러 얘기가 담겨있는 영화인데요. 올 동경영화제에 이미 출품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원제는 디스파라, 그러니까 쏴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주인공, 그 신문사 기자 마르코로는 영혼의 집, 그리고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욕망의 낮과 밤에 출연한 안토니오 반데라스, 그 최근에 필라델피아 이야기에서도 톰 행크스의 그 상대의 역으로 나왔었죠. 그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출연하고 있고요. 안나 역으로는 프란체스카 네리가 출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취재 중이던 마르코가 서커스에서 묘기를 펼쳐 보이는 안나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마르코는 그녀를 본 순간 그녀에게 반해서 인터뷰를 요청하죠.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사인을 부탁하는 마르코에게 안나는 디스파라, 쏴라라고 쓴 뒤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같이 밤을 보내게 되죠. 다음날 마르코는 취재를 위해서 바르셀로나로 떠나고 안나는 아쉬움 속에서 그를 기다리면서 남아있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안나는 그녀를 호시탐탐 노리던 정비공 3명에게 성폭행당합니다. 정신을 차린 안나는 정비소로 찾아가서 그 세 사람을 차례로 쏘아 죽입니다. 그리고는 곧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죠. 경찰의 검문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경찰 두 명마저 쏘게 된 안나는 마르코를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또 마르코는 엉망이 된 안나의 아파트를 보고 그녀를 찾아 나서죠. 영화 안나 이야기. 글쎄요, 소재 자체는 그다지 참신한 게 아닙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은 이 가벼울 수 있는 소재를 갖고 영상적인 상상력이 충만한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한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애절한 사랑 이야기 속에 성폭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폭력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그 여자들이 폭행 뒤에 겪는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안나 이야기는 영화 전편을 통해서 흘러간 이태리 영화 형사의 테마가 역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 죽도록 사랑해서 시노메모로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이 든 분들에게는 향수를 또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참고로 이 영화에서 마르코가 근무하는 신문사는 엘파이스라는 신문사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 엘파이스는 스페인의 한겨레 신문이라고 하네요. 자, 안나 이야기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립니다. 시노메 모로. violet stock of days in no memoro. Un piagne amore, un piagne amore mio. Un piagne state zitto su sto core. Ma si te fa soffrire, dimmelo pure. Quello che mai da di, dimmelo pure. Quello che mai da di, dimmelo pure. Nos aurores ne sont que des aurores et nos baisers des baisers. Boule unique, voilà notre amour sous les coups de pied du jour le jour. Car tout s'use si l'on se serre, couche d'ozone et effet de serre. Il trouve pour ce souci le drôle de zèbre d'efface ici. Tout va le dinguer, changer sa bobine pour retrouver l'aubépine. Les cœurs nous piquent en avantage. Changeons qui nous sommes, changeons d'âge. Car nos aurores ne sont que des aurores et nos baisers des baisers, les congèles de la vie provinciale prennent notre cœur et nous le rendent glacial. Car tout s'use si l'on se serre, couche d'ozone et effet de serre. Il se déguise et il te ment, il met la main sous tes vêtements. C'est quelqu'un d'autre et cette nouveauté rend ta joue plus colorée. C'est quelqu'un d'autre et pourtant c'est nous. Où en sommes-nous? Où en sommes-nous? La la la la. Car tout s'use si l'on se serre, couche d'ozone et effet de serre. Il trouve pour ce souci le drôle de zèbre d'efface ici, un voilier qui s'en va d'ici. Et le zèbre s'efface ainsi. Quel drôle de face ici. 좀 늦게 소개해드렸는데 들으셨습니까? 서울 마포구 성산일동의 김세화 씨, 영화 로맨틱 커플 Le Zèbre 중에서 La Chanson du Zèbre, 알랭 슈송의 노래였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주공아파트의 김용모 씨. 어젯밤 용모 씨의 꿈에 제가 나타나서 편지를 쓰면 신청곡을 틀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어기면 제 꿈속에 다시 나타나서 밤새도록 괴롭힌다고 협박을 하셨는데요. 자, 그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하이텔로 송대기 씨와 최영일 씨도 신청하신 영화 리얼리티 바이츠의 주제곡입니다. 빅마운틴의 Baby I Love Your Way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죠? 이 곡이 영화 속에 어디에서 흘러나오냐면요. 위노나 라이더가 영화 속에서 릴레이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이 릴레이나가 마이클이라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차에서 키스를 합니다. 그때 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곡이 바로 Baby I Love Your Way인데 이때 이 곡은 피터 프램튼의 오리지널로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때 숨어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반 호크, 트로이인데요. 이 트로이는 그들을 지켜보다가 릴레이나가 들어오자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녀에게 털어놓죠. 놀리기도 하고요. 자, 바로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과 함께 이번에는 빅마운틴의 Baby I Love Your Way 띄워드립니다. I remember being so happy on the roof of our old house, just staring up at the stars. I want to do that again. I want to just look up at the stars and take the time to smell the everything. Because it's like, do you ever have those moments in life where everything is okay? Do you know what I mean? Like, just for like one moment, everything is great. Not since I graduated. No, but yeah. When you like catch yourself in a moment and you're saying, wait, I'm happy here in the moment. And then it just goes away really quickly. I know I've had a couple of those, you know. I always forget them, but I know I've had them. Oh, me too. Like right now. Yeah, it's now. It's... Baby, I love your way. Every day I wanna be with you night and day. So you've been up all night? Oh, I am picking up some very strange vibes in here. Ooh, baby, I love your way. Every day, yeah, yeah. Ooh, baby, I love your way. sunset in your eyes, brown and gray and blue besides. Clouds are stalking islands in the sun. I wish I could buy one out of season, but don't. 하이틀의 이진아 씨 듣고 계십니까? 하이틀의 강성우 씨가요, 꼭 이런 말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8월 13일에 하이틀에서 근 4개월 동안 메일로 사귄 분, 이진아 씨를 만나서 너무나 너무나 즐거웠고 기뻤다고요. 자, 아마 강성우 씨의 마음 같은 곡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Baby, I love your way, Big Mountain의 노래로 영화 Reality Bites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이금란 씨가 영화 감상문을 한 편을 하이텔로 적어 보내주셨네요. 친구들과 본 영화입니다. 영화 속의 결혼식 장면과 그 주변 상황들이 나에게 웃음과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혼한 많은 사람들, 결혼을 해서 사는 장면이 영화에는 안 나와서인지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거 참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결혼 장면은 일단 뒤에는 안 나왔으니까. 그들을 보면서 와, 나도 결혼하고파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 그란트의 동생이 벙어리였는데 수화를 배워서 동생에게 다가서는 것을 보고서는 친구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저 정도의 노력은 해야겠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일까 이런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아니면 어쩜 저는 아직도 어린 시절에 동화 속의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혹은 나도 번개 만든 사랑을 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을 보셨군요. 번개 맞은 사랑이라는 아주 독특한 얘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정원조 학생, 전경진 학생, 그리고 정남채 씨, 상심한 마음이 좀 풀릴까요? 얼마 전에 Love is all around를 들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엘튼 존의 노래 들어보죠. Chapel of Love. Ready to face the enemy? Are we? Yes. Excellent. Spring is here, the I will be hurt and shot. 영화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중에서 엘튼 존이 아주 흥겹게 불러준 Chapel of Love였습니다. 자, 흥겨운 기분을 대구 동구 신암사동의 지현정 씨께 그대로 전해드릴까요? 오늘 중국 영화 음악 CD 뽑히셨습니다. 자, 정확히 저희 주소를 적어주셨네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FM 영화음악 맞습니다. 저희 주소고요. 지현정 씨 축하드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아주 은은하고 신비로운 팬플루트 연주입니다. Missing, 의문의 실종의 테마를 장페르의 연주로 들으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죠. 충남 서선의 은숙 씨, 경기도 남양주군의 박태현 씨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 씨,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